don't catch me out. Every step to my face got nothing left. 내게 남아 있는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은 부자 같아. So catch me out. 락발은 보여도 그대 있으면 돼. 내게 찾아야 했던 treasure 바로 너.